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말하라 손금기라. 아침 제전윤 찾아오신 장군님 배없는 전사의 생각 여기서 평양은 천리인데 그 언제 떠나셨을까 말하라 낮에 고지로 오르시는 장군님 따르는 전사의 생각 야전복 자락에 촛불 씨는 어디서 달린 것일까 장군님 바래는 전사의 생각 평양에 닿으면 새벽인데 이 밤은 언제 쉬실까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시간. 속이 젖어드는 뜨거운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영원한 사랑의 모습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